가득 찐 모든 것을 부른 봐. 널 위해 내버려도 괜찮아. Hey, 어딘가로 더 가까이. Hey, 아직은 넌 살해. Hey, hey.